이똘라 최룡해 오도 하야티리 아스텔 막타비시아시 릴라주노틀 마르카지야 리히즈빌 아말릴 쿠리 나이브 라이시 라주노티 시오니 다울라 리주모리아티 쿠리아 디모크라티티 샤비야 나이브 라이시 라주노틀 히즈빌 마르카지야 이똘라 피 아이닐 마칸 알라 할라티 탄피디릴 마슈로이 알라티 타투탈리오 피히 피르카티 시다미 샤바비야 리마르카티 수루아 피 비나이 샤리 리오명 إنه شجع نجاح أفرادها وأكد على وجوب إكمال المشروع قبل عيد الشمس وضمان جودة البنايات في مستوى أعلى.